12절 제 성경책으로는 952쪽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우리 앞서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솔로몬은 이 세상에 만연한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한탄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또 어느 정도 같은 위치에서 대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권력으로 억압을 하든지 시기심으로 인한 그런 경쟁 가운데 살아가든지 그러한 모든 태도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모든 인생들은 너나 할 것이 없이 홀로 있고 둘째는 없는 그런 삶, 홀로 있고 둘째는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만, 나 혼자 높은, 나 혼자 최고가 되고자 한 그런 마음, 내 옆에 둘째, 내 옆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 이야기와 연결시켜보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이 생기면 누군가를 억압하고 또 같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시기심으로 경쟁하며 더 나은, 더 그 좋은 자리를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너무 쉽게 확인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쉽게? 우리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내 마음과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그 마음의 그 본질이죠. 모든 일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그 모습으로 행동하기를 나에게 대해주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바람과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 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태도와 삶이 정말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거나 누구나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며 그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것은 진정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홀로 있고 둘째는 없는 삶,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함께 섬기고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크고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답게 피조물로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결론 내린 것은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러한 결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있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 혼자 있고 둘째는 없다라고 여기는 이 태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태도를 잠시 덮어두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앞서서는 제가 좀 전에 언급했듯이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둘이 함께하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둘이 함께 한다면, 둘이 함께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게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인지를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죠. 왜 갑작스럽게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솔로몬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일단 솔로몬의 이 논지를 따라서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덮어버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로 서로 협력하게 될 때를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되려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하고요. 또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시기심과 그 경쟁 의식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본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뜻을 따라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유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제 네 가지로 솔로몬은 정리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혼자보다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수고할 때 내가 하나님인 마음도 버리고 시기심도 버리고 함께 협력할 때 서로 좋은 상을,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것. 혼자 일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둘이 함께 할 때, 공동체로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요, 바로 도움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둘이 함께 살아갈 때는, 공동체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서 도움을 주어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유익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은 위로입니다. 우리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서 함께 눕는다는 것은 밤에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차갑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정서적인 위로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좋은 그런 동료가 옆에 있을 때, 마음이 같고 하나 된 그런 동료가 있을 때 그렇게 정서적인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익은요, 바로 보호입니다. 우리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공동체로 살아갈 때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죄가 관여하지 않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서로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을 대표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뭐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솔로몬과 함께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혼자이고 둘째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결코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둘이 하면,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혼자 수고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고 혼자 있다가 넘어짐으로 도움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혼자 험하고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혼자 홀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비참한 형편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이해를 하는데 어느 누구나 다 항상 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뜻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부분에서는 어느 일정 기간에는 서로 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조차도 처음에 한동안 신혼의 그 기간 동안에만 알콩달콩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다가 금세 대립 구도로 형성하고 그러다가 평생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상정하고 있는 둘이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유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몸만 함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 네 가지의 유익들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마음과 생각이 뜻이 전혀 다른 우리 각각 우리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로 과연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 마음 갖도록 노력하고 애써보라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바울의 2절의 이러한 요구는 1절을 전제로 하는 호소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는 것이 이러한 복들이 이러한 축복들이 너에게 주어진 것들이 맞다면 너희들은 2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만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생들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다 나에게 맞춰달라고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한번 흉내 내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 전혀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는지 그것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같은 생각, 예수님에 대한 같은 감정, 예수님에 대한 같은 뜻으로만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만 우리가 전도서에서 살펴보았던 대로 솔로몬이 말한 바대로 하나보다 둘이 낫다라는 그 주장이 가져다주는 네 가지 유익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즉 더 좋은 결과와 도움과 위로와 보호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상적인 관계를 설정한 것이었다면 그 이상적인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유익들, 전도서가 얘기하는 네 가지 유익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교통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그분께서 자기 전부를 희생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어준다는 주신다는 그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이시기 때문에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 든든함 속에서, 그 복된 관계를, 그 영광을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확장시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열매 맺기를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서로 넘어질 때 일으켜주고 또 함께 서로 힘겨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또 어려울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살아갈 마음과 능력을 베푸실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심판과 멸망을 내리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참된 우정의 정말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또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또한 베풀고 나누며 또한 아버지 그를 흘러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 든든함 속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시고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